때에 아마도 길이나 혹은 동물들이 있던 마구간이나 혹은 누군가의 집의 한켠에서 태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다지 좋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부모는 그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혔습니다. 그렇게 그 아기는 생애의 첫 숨을 결핍과 가난 가운데서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숨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한 그 말씀의 숨길이었고 인간을 흙으로 빚어 창조할 때 마지막으로 불어넣은 하나님의 영의 숨결이었습니다. 바로 영원과 맞닿아 있는 하나님의 숨결은 그렇게 사람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숨결을 담고 있던 그 아기는 영광스럽게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 길이 특별히 잘 준비된 최고의 환경에서 모두의 축복을 받으며 영광 중에 온 것이 아니라 마치 피난길에 어쩔 수 없이 아이를 급하게 낳듯이 그렇게 비천한 모습으로 그렇게 지극히 평범하게 또 아무런 기대감 없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게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뉘어졌습니다. 그때는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때였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은 당시 시간적 배경을 주고 있는 것으로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조금 더 알아보면 이 구절이 얼마나 의미심장한 구절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시저의 양자로 옥타비아누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민주적인 절차를 가지고 있던 로마의 공화정을 부활시켰으나 실제적으로 그는 로마 제국의 모든 힘을 가졌고 사실상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가 된 인물입니다. 아우구스투스는 로마의 평화의 시대, 바로 태평성대라고 불리우는 팍스 로마나의 문을 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혼란을 잠재우고 제국을 통일하였을 뿐만 아니라 평화와 안녕 그리고 번영을 가지고 온 영웅이었습니다. 그가 후에 신으로서 숭배받게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로 여겨질 정도로 말입니다. 이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는 그의 명성과 함께 이어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평화는 로마 제국의 권력과 권위, 그리고 경제력과 군사력으로 수립된 평화였습니다. 다시 말해, 제국의 평화는 힘과 권력과 폭력에 의해 만들어진 평화였습니다. 그렇게 제국이 이룩한 그 평화는 누가복음의 이 구절을 통해 너무도 보잘것없게 이 땅 가운데 온 한 아기와 비교되고 있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온 그 아기는 그 권력과 군사력 대신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뉘어진 아기였습니다. 이 아기가 바로 아우구스투스 황제와 비교되고 있습니다. 제국의 평화와 하나님의 평화가 이 구절을 통해 대조되면서 마치 그 둘 중 하나를 이 복음서를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택하라 이야기하고 있는 듯합니다. 로마 제국의 평화와 아기 예수가 불러올 평화가 누가복음의 짧은 이 몇 구절 가운데서 소리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의 초라한 탄생은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업적과 명성에 비하면 너무도 보잘것없이 느껴집니다. 예수는 매우 초라하기 그지없는 겸손한 모습,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라는 아기를 대표하는 것은 바로 포대기와 구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포대기와 구유의 상징 이렇게 할까 하다가 조금 이상해서 다른 제목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게 너무도 평범해서 심심할 정도의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느 농가의 집에서 볼 수 있는 듯한 그 아기 예수는 로마 제국의 왕궁이나 이스라엘의 명망 있는 가문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 중 하나로, 바로 one of us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억압받고 착취를 당하고 하루를 고통으로 살고 병들고 힘들고 지친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우리와 같은 그 사람의 하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잠시 옆에 앉으신 분들을, 그분들의 얼굴을 지극히 극진하게 한번 쳐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쳐다봐 주시죠. 여러분들이 방금 보신 그 얼굴 중 하나가 바로 지극히 평범하게 우리 중에 하나로 오신 예수의 얼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속 수근수근 하시는데 잠깐만 참아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아우구스투스 황제로 대변되는 제국의 평화, 이 팍스 로마나와는 매우 다른 평화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평화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공공의 평화입니다. 착취나 억압이 아닌 자유함과 사랑이 그 통치의 원리가 되는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복음, 복된 소식이라 들었습니다. 예수의 탄생은 그렇게 아이러니하게도 로마 제국이 비할 데 없는 평화를 누리고 있던 그 시기에 하나님 나라의 평화는 그와는 매우 다른 종류의 평화라는 것을 외치는 광야의 소리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세상을 뒤집어 엎을 사랑에 바탕한 예수의 평화는 마치 세례자 요한의 광야에 외치는 소리와도 같이 화려함이 아닌 오히려 생명의 순수성에 더 가까운 그 평범한 속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천사가 사람들 중에 나타났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는 로마 제국의 원로원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팔레스타인을 다스리던 분봉왕들의 왕궁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천사는 들에서 밤을 지새며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에게만 나타났습니다. 양치는 목자들은 양이 풀을 뜯어 먹을 수 있도록 오랜 시간 긴 거리를 이동하며 한 데서 잠을 자고 양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의 하층 계급이었습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먼저 나타난 것을 통해 우리는 이 복음의 주요한 수혜자들이 누구였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고난받는 종에 대해 노래한 이사야 선지자의 글처럼 예수께서는 바로 눈먼 사람들, 갇힌 사람들, 자유함이 없는 사람들, 고통 가운데 억압받고 있는 사람들, 예수의 복음 이외에는 자신이 처한 삶의 고통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그 사회의 작은 사람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먼저 전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이 사회의 작은 자들,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있으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최우선적인 수혜자들이 됩니다. 양치는 목자들은 예수 탄생 이야기의 주된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마다 성경의 이 대목을 읽으며 별 특별할 것이 없는 우리 자신을 바로 그 양치기 목자들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던 그들은 그들이 살던 사회 안에 낮은 위치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목자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이 우리네 평범한 사람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이 우리의 삶과는 별 관련 없는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우리 자신, 평범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예수의 탄생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으로 이해되는 것을 넘어서는 지점에 존재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의 예수의 탄생 이야기를 읽는 동안 우리 스스로는 그 이야기 속에 양치는 목자들이 되어서 예수의 탄생에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이 땅의 평범함 안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의 비범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이 양치기들이 듣고 본 모든 일이 자기들에게 일러주신 그대로임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미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이 이 크리스마스에 교회에 맡겨진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듣고 본 것에 증인이 될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증인된 삶을 살아감으로써 그것을 계속해서 증언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란 여러 가지를 의미할 수 있지만 예수의 탄생 이야기가 지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우리 삶 가운데 실현해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삶은 제국의 방식처럼 자신이 주인 되는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인 되는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을 자신의 삶을 통해 살아내며 증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그 반대의 모습은 자기 안에 자아가 가득하여 자신이 주인 된 삶을 사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국의 방식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완악한 마음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성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인간성의 주요한 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천한 자리에 아기의 모습으로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오신 그 낮아지심과 같이 자기 자신을 비우고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자기 비하와는 다릅니다. 자기 비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격려하시며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 문화 속에서 태어나 자라면서 겸양의 미덕에 대해서 배우지요. 우리 자신을 앞세우기보다는 겸손하라고 가르치고 또 남을 배려하라고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겸양을 이룬다는 것은, 겸손하다는 것은 자기 비하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지, 자신이 소중한 존재임을 알고 그만큼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 바로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게 겸손의 미덕입니다. 자기 비하는 자신의 존재를 가치 없다고 여기고 자아존중감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겸손은 사랑의 바탕을 두고 있지만 자기 비하는 절망감과 수치심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목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은 바로 이 겸손한 가운데, 사랑에 바탕한 겸손한 가운데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비하의 태도를 벗어나 자신을 사랑하고 긍정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비롯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탄생이 우리와 같은 작고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다는 그 사실을 깨달을 때 그것이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울림을 만들어내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아내는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할 많은 공동체들이 자기 중심적인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이 주인 되어 행동하는 모습을 자꾸 보게 돼 실망스럽고 마음이 아픕니다. 이 성탄에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과연 어디로 가고 있나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오늘날의 교회들은 예수께서 오셨듯이 그 낮은 모습으로 우리 중에 하나로 오신 그 예수를 맞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런 예수를 알아볼 눈이 과연 있는가? 혹시 성장주의, 업적주의, 성과주의, 물질주의 신화에 눈이 멀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교회를 사유화하고 세습을 강행하고 투명하게 세금 내는 것을 꺼리고 정의와 공의를 따르기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집단이 되진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오신 복음, 즉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어지고 실행되는 것보다 다른 것들이 혹시 교회의 주요한 목적이 되어 있지는 않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의 주요 목적은 바로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내는 것에 있습니다. 그 이외의 것들은 이 주요 목적을 위한 부수적인 수단일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혹시 예수의 평화가 아닌 제국의 평화를 추구하고 있진 않은지 늘 조심하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억하며 기다리는 이 대림절 네 번째 주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의 평화를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는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평화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평화는 우리가 그것을 누릴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닌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평범하고 작은 사람들에게 선포된 그 평화의 메시지는 이미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을 마음속에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평화는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의 관계 회복을 의미하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평화는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평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선포된 그 구원의 메시지는 우리가 그것을 믿고 우리 삶 가운데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현실이 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 삶 가운데 평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의 결과로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평화의 메시지이고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평화는 물리적인 전쟁이 없음에 그 제한된 의미를 벗어나 샬롬, 즉 공동체적이고 지속적인 평화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해될 때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평화는 구원의 메시지이며 하나님의 사랑이며 우주적인 드라마의 핵심입니다. 이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이미 받았음을 믿고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 위에서 바로 이 평화를 이루는 평화의 도구로 부름 받았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이 평화의 도구로 부르셨습니다. 이 시간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평화의 도구로 우리를 드리는,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이 성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